같진 않았지만 그녀 보면 나는 떨려. 아주 작은 미소에도 내 가슴은 쿵딱 떨려. 오늘은 말해야지 그래 아무 말이라도. 하지만 그녀 보면 다시 굳어지는 내 모습. 어 무슨 일일까 이거 정말 큰일 났네. 그렇진 않았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워. 저스민 향기에 나는 눈 뜰 수가 없어.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. 지금 내 머릿속 온통 그녀의 생각.